우리나라의 금성청년 출판사에서 청소년 학생들의 사상문화 종속 교양에 기여할 도서들을 새로 내놓았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과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대원수님,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풍물을 담은 도서들과 우리 당의 혁명사상의 정당성, 용도의 현명성을 보여주는 사회정치도서 80여 종을 출판했습니다.